저국광복회 창건 요돈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4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김용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항일혁명 투사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송중앙기관 일꾼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5, 1936년 5월 5일 창건하신 저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를 가지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조선에서의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 통일조언선체였으며 존민족적 애국 역량에 대한 수령의 영도, 당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대중조직,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되고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 대단결 사상을 받듯이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